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والعصر إن الإنسان لفي خسر إلا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وتواصوا بالحق وتواصوا بالصبر 세월을 두고 맹세하사 실로 모든 인간은 멸망케 되니라. 그러나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실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권고하며 인내하는 자들은 제외라.